동화 한국어 버전 빨간 구두. 어느 작은 마을에 카렌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쁜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어머니와 작은 오두막집에서 살았지요. 카렌은 가난한 소녀였어요. 신을 신발이 없어서 카렌은 항상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나막신을 신었어요. 신발은 딱딱해서 카렌은 발이 아팠어요. 곧 카렌의 어머니는 심한 병에 걸렸어요. 카렌은 온종일 어머니를 돌보았답니다. 언젠가 카렌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빨간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어요. 상자는 인도 위에 있었지요. 카렌은 빨간 구두가 마음에 들어서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빨간 구두를 보자 기뻐하지 않았어요. 카렌,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가져오면 안 된다. 그건 아마 누군가의 것일 텐데 이건 도둑질이란다. 누군가 분명 그 빨간 구두를 찾고 있을 거야. 그러면 좀 더 주의했어야지 엄마. 지운 사람이 임자라고요. 카렌,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아라 얘야. 나도 안단다. 우린 가난하고 난 반짝이는 신발을 너에게 사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가난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약속하렴. 절대로 그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카렌은 슬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절대로 그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했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카렌은 빨간 구두 생각이 계속 났어요. 어머니는 이해해주지 않으셔. 이 예쁜 신발을 길에 던져놨다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텐데. 한 주가 흐르고 카렌의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카렌은 매우 매우 슬펐답니다. 그러나 카렌은 유별난 행동을 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었던 것이죠. 장례식에 온 사람들 모두 카렌의 발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카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신발이 너무 좋았거든요. 바로 그때 한 노부인이 마차를 탄 채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노부인은 나이가 많은 친절한 숙녀였죠. 어린 여자아이가 고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카렌을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불쌍한 아이로구나. 나와 같이 가자. 살 집도 주고 좋은 음식도 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해서 유명해지거라. 말해, 그게 뭐냐? 어째서 어머니 장례식에 그런 걸 신었니? 보기 싫구나. 벗으렴. 아니요, 전 이게 좋아요. 제 거예요. 얘야,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아라. 너에게 좋은 신발을 사지 마. 노부인은 카렌에게 빨간 구두를 벗도록 했어요. 카렌은 그 신발을 떠나보내게 되어 슬펐지요. 노부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카렌을 자신의 딸처럼 대했죠. 방도 주고 새 드레스도 주었어요. 카렌은 새 신발도 한 켤레 갖게 되었죠. 하지만 신발은 파란색이었어요. 카렌은 빨간 구두가 그리웠어요. 항상 빨간 구두 생각뿐이었죠. 왜 그 누구도 내 예쁜 빨간 구두를 신게 해주지 않는 거지? 언젠가 꼭 신고 말 거야. 그땐 아무도 말릴 수 없을 거라고. 몇 년이 흐르고 카렌은 자랐어요. 이제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죠. 그러나 자라면서 고집스러운 성격도 심해졌어요. 카렌은 다루기 어려운 아이였죠. 이건 안 먹을래요. 밥이 먹고 싶다고요. 하지만 벌써 이렇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는걸. 맛이라도 좀 보지 않을래? 아니요,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어요. 노부인은 카렌을 사랑했기에 카렌이 굶지 않기를 바랐어요. 카렌의 부당한 요구에 항상 굴복하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카렌의 옷과 파란색 구두는 모두 작아졌죠. 노부인은 카렌에게 새 옷과 신발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을 때 카렌은 반짝거리는 빨간 구두 한 켤레를 보았어요. 내가 꼬마였을 때 가졌던 구두랑 똑같이 생겼네? 갖고 싶어요. 또 빨간 구두. 카렌, 항상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사거라.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면 빨간 신을 신고 장례식에 갈 수는 없단다. 그건 실례지. 돈이 적어 두 켤레를 사줄 수는 없구나. 안 그러면 집까지 걸어서 돌아가야 할 거야. 난 지금 발이 아파 걸을 수가 없다. 그러나 카렌은 빨간 구두를 보자 기쁜 나머지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이 구두가 마음에 들어서 갖고 싶어요. 안 사주시면 죽을 때까지 맨발로 걸을래요.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아라, 예이야.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하지만 카렌은 듣지 않았어요. 노부인은 빨간 구두를 사야만 했어요. 또 카렌을 위해 검은색 구두도 샀지요. 이제 돈이 없어진 노부인은 집까지 걸어서 돌아가야만 했어요. 돌아가는 내내 고통으로 몸을 웅크렸지요. 그러나 카렌은 춤을 추었어요. 바람과 함께 빙빙 돌며 웃고 노래했지요. 노부인의 아픈 다리 따위에는 개의치 않았답니다. 다음 날 노부인은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어요. 카렌, 우리는 마을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단다. 함께 가졌구나. 하지만 이 빨간 구두는 신지 말아라. 그건 예의가 아니야. 카렌은 방으로 가서 검은색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빨간 구두를 보더니 그걸 신었어요. 카렌은 치마 뒤로 발을 감췄죠. 노부인이 빨간 구두를 보지 않길 바랐거든요. 장례식 내내 사람들은 카렌의 발을 쳐다보았어요. 조의를 표하지 않는 소녀를 험담했지요. 누군가 노부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했어요. 이제 노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카렌의 손을 잡은 노부인은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지요. 아, 이런 고집쟁이. 무슨 일을 벌인 거니? 여기에서 이 신발을 신지 말라고 했건만. 제발 말 좀 들어라. 하지만 이건 내 신발이에요. 내가 신고 싶은 걸 신을 거라고요. 한 늙은 군인이 지나가다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부인과 카렌이 마차를 향해 걷기 시작하자 군인은 카렌에게로 와 꿇어앉고는 카렌의 구두에게 소근거렸어요. 고집스러워지거라. 너희의 주인과 똑같이. 그리고 춤출 때면 딱 붙어있거라. 그런 후 카렌의 발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름다운 댄싱 슈즈를 보며 감탄하는 중이지요. 당신은 멋진 무용수임이 틀림없군요. 카렌은 기뻤어요. 카렌은 군인에게 자신이 정말로 멋진 무용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노부인과 함께 마차에 오르기 전 스텝을 몇 번 밟으며 춤추기 시작했죠. 하지만 왜 멈출 수가 없지? 왜 내 발이 멈추질 않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카렌, 뭘 하고 있니? 이리로 돌아와! 하지만 카렌은 마차를 훨씬 앞서 가버렸어요. 빨간 구두는 더 이상 카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고집쟁이 신발이었죠. 구두는 카렌을 숲으로, 산으로 데려갔어요. 춤을 추고 또 추었지요. 카렌은 이제 발이 아팠어요. 춤을 추느라 허리가 아팠어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던 카렌은 집과 침대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부인이 그리웠어요. 그러나 구두는 멈추지 않았어요. 낮이고 밤이고 흔들어댔어요. 누구? 저 좀 도와주세요. 좀 피곤해요. 하지만 아무도 와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카렌은 이제 무서웠어요. 구두가 가시덤불로 카렌을 데리고 가자 이제 카렌은 발이 몹시 아팠어요. 마침내 카렌은 신발을 겨우 벗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구두는 카렌의 발에서 벗겨졌지만 계속 춤을 추고 있었어요. 카렌의 발은 망가졌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카렌은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춤추는 빨간 구두도 카렌을 따라왔어요. 노부인은 카렌을 보게 되어 행복했죠. 음식을 주며 카렌을 쉬게 했어요. 다음 날 카렌은 시장에 나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카렌이 문을 열자 빨간 구두가 문간 바로 앞에 있었어요. 구두는 춤을 추며 카렌이 집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이 춤추는 구두를 보고 노부인과 카렌은 둘 다 깜짝 놀랐지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카레는 곧 깨달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전 저 빨간 구두만큼이나 고집쟁이였어요. 집을 나갈 수가 없네요. 학교도 시장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전 어쩌면 좋죠? 아가, 마법의 신발이 사라지도록 기도를 해보렴. 진심으로 너의 행동을 뉘우친다면 너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거야. 카렌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죠. 카렌이 눈을 뜨자 카렌은 자신 앞에 서 있는 늙은 군인을 보고 놀랐어요. 얘야, 교훈을 얻었다니 기쁘구나. 이제 너의 고집을 버렸으니 신발도 가게 해야겠지. 이렇게 말하며 군인은 사라졌고 빨간 구두도 사라졌어요. 카렌과 노부인은 이제 행복하고 평온해졌어요. 카렌은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다시는 빨간 구두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고집부리지 마세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요.